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1일 이렇게 1822일을 지내온 목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8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찬미공주도 잘 지내십니까? 네네. 너 얼굴 왜 이렇게 뻘겋세요?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빡싸게 하고 나서 잠깐 보내셨구나. 찬미공주 옛날에 산티에고 갔다 왔을 때 그 맑은 그게 얼굴. 그게 없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3월 30일 날 4.16 재단에서 전국의 시민들을 모시고 4.16 생명안전공원 소풍이라는 이름으로 4.16 생명안전부지와 4.16 기억교실을 걷고 추모공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크게 기억나는 세 가지는 뭐냐면 진행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시던데 생명안전공원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처음 참여하게 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가족 어머님 한 분이 단원구에 있는 기억교실 초기에 있었을 때 초콜릿이나 먹을 것을 왜 놓고 갔었잖아요.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그 교실에 와서 언니들 덕분에 이렇게 초콜릿을 먹는다 그러면서 가볍게 먹고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난리가 났고 격분을 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추모공원도 엄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가까운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처음 어머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어머님의 그 생각이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초콜릿을 먹었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그 어머님은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렇게 후배들이 와서 언니들 덕분에 이렇게 먹네. 언니들 덕분에 어떤 사회가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어. 즐겁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공간은 추모하고 약간 불편하고 기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불편한 그치, 것과 그치. 불편하지 않은 것과 즐겁고 엄숙한 거랑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산시 지역 주민들은 그 공간이 너무 그렇게 엄숙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반대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희생하는 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분들의 노력 행동들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를 같이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들을 새기면서 저도 와서 큰 숙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활동을 행동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항상 생각하는 거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잠드는 거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낫지. 그게 뭘까를 머릿속에 계속 그쵸. 생각하다 일어나. 조카 세월을 아니. 방송. 이대로 계속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하다 보면 그쵸.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가 길이 생기거나 다른 방법이 생기거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단원고 주변에 있는 마을에 협동조합도 생겼대요. 안산의 마지막 재개발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마을 협동조합도 있어서 도시락도 구축국에서 예전에 처음 갔었던 분향소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고층 아파트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단원고의 재개발 부분이 남겨져 있는데 높은 건물로 다 세워버리면 생명안전부지 공원 그곳이 전체적으로 빌딩 숲에 가려져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 있죠. 재개발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분의 1은 이렇게 막혀있어요. 그 공간이. 고층 빌딩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재산 축적의 가장 큰 빠른 길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운동 시작했어요. 한쌤 튜터링이라고 소규모로 강의하신 거 참여하고 같이 듣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봐야 될 책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계속해서 읽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체력도 딸리고 시력도 안 되고 하는 일은 많고 아무튼 그러네요. 시력 얘기하니까 나도 할 말이 있네. 얼마 전에 생일 보고 왔거든요. 봤어요? 보러 갔는데 설경구, 전도연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자막이 안 보여. 울어서? 아니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 시력이 안 좋아져서. 글자가 작아서. 무한입니다. 늙는 겁니다. 늙는 거. 되게 피곤했는데 내가 아무래도 영화 보면서 자야겠다 그랬는데 근데 처음부터 우는 이라고 잠을 못 잔 거야. 끝날 때쯤 되면 또 울고 또 울고. 단원고 약전. 단원고 약전을 알라딘에서 시켰는데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이 엮은 거고 위원장이 유시춘님이었어요. 약전 작가단이 139명이 참가한 거래요. 그래서 내용도 작가들마다 풀어나가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250명 애들 얘기랑 배에서 아르바이트 거 하다가 간 청소년들 얘기가 있는 거거든. 돋보기를 하나 맞추셔야 되겠네요. 빨리 읽게. 4월 16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여러 행사가 많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4월 13일 날 서울에서 있는 오죽이 행사랑 4월 16일 날 3시에 안산에서 있는 기억식이랑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면 좋겠다. 맞아. 4월 13일 날 안산에서도 내일 모레 천인의 합창. 서울에서는 기억 무대. 내일 아마 그 지난 안순호 대표님도 얘기하셨던 기억관이 내일 오픈이 되고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4월 13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세월호 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의 릴레이 콘서트가 12시부터 쭉 국민 참여 기억 무대, 대학생 대회, 대학생 플래시몹 그리고 5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국민대회 및 행진이 5시부터 야외 광화문 본무대에서 6시 30분부터는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부재의 기억.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의 내일을 묻다.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날? 네. 토요일. 내일 모레. 대한 애국당에서도 미쳐가 아니야 난 지나는 이제 5시인가 막 그래도 7시 아, 네. 세월호 하니까 우리 때 안순호 대표님이랑 녹음한 다음 날 CCTV 조작. CCTV를 조작했단 말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세월호가 넘어가기 3분 전까지만 영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없는 거야. 정전이 된 것도 아닌데 CCTV 이상하다 이랬는데 사회적 참사 위원회 사참위에서 조사 기간 중간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너무 이상해서 긴급으로 기자회견 했는데 260개 정도의 CCTV가 있고 그 많은 CCTV의 영상을 담는 DVR이라고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 CCTV 저장 장치 DVR을 해군이 꺼내기는 했는데 꺼낸 DVR가 지금 세월호에 있던 실존 DVR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아, 이런.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거의 진상위원회 보냈던 CCTV랑 다르다는 얘기죠. 네. 꺼낸 거랑 지금 갖고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나마 국가기관의 공소시효라서 7년인 거야. DVR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군의 조작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조작이게 5년 지났고 2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 DVR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조사만 하는 거잖아. 사실은 특조위도 조사만 하고 선조위도 조사만 하고 사참위도 조사만 하니까 그 조사한 거를 맡길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맡길 수 있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청원하고 있죠. 그렇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국민청원 진행 중에 있죠. 깝깝하다. 벌써 5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소시효가 7년인 거는 그나마 2년이 남아서 지금 해야 된다지만 5년으로 끝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 생각도 해봤어요. 사참위에서 증인 봤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거짓으로 입을 맞춰서 증인을 쓰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내 너무 삐딱한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특별수사단이 생겨야 되니까 그쵸. 모두 모두 청원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고 막 보내는데 이제 그냥 대답은 안 하고 서명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면 받아도 안 하는 부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서명했어 하고 완료하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정말 이런 부류는 처음이었는데 한 명이 있었는데 어떤 부류인데 자기가 서명 안 해도 20만 넘을 거니까 안 한대. 농담이야 뭐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나는. 나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잖아. 그 사람이 진짜 서명을 했더라도 이런 말이 지금 농담처럼 나오나? 방관자적 입장인가요? 대한의 국당일지는 모르겠다. 너무 중립적이었어. 차라리 싫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한 문장이 너무 혼란스러웠어. 계속 혼란스러워. 쓰러질 것 같아. 요즘 힘들게 사는구나. 정미모가. 잠을 자. 그러니까 잠은. 4월 13일 토요일 5시 광화문. 4월 16일 3시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편집을 그 전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정미모. 지난주에 또 4.3이 있어서 토요일날 계속 가 있었고. 어디를 가 있어? 광화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4.3 추념식이 있었고 거기에 또 기억할 수 있는 추념하고 분향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올해도 다시 또 생겨서 좀 있었어요. 경찰청장이 이번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간에 와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께 사죄 드린다라고 얘기도 했고 국방부 차관이 또 와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 71년 만에 경찰청장과 국방부에서 얘기가 나눈 것이 가장 실은 71년 만에. 71년 만에. 수면으로 자꾸 떠오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제주도에서 당한 사람도 아예 쉬쉬거리고 얘기를 안 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자꾸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단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71년 만에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냐고 71년씩 못 기다릴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나 지금 4.16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원하시는 행동하시는 분들은 70년이 걸리고 50년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4.16은 그 전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 그날도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4.3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그 태극기 아유. 태극기 모독 부대? 그분들도 행진을 하셔요. 광화문을 이렇게 한 바퀴씩 몇 바퀴를 돌면서. 4.3과 관련된 추도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거든요. 경찰들이 이 광화문 광장이 거길 다 울타리를 치더라고요. 울타리 안에 소리가 있었어요. 제주도도 섬인데 그날도 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광화문 광장에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네. 지금까는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촛불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정권이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애들이 그 청와대 앞에까지 행진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황교안이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지. 어? 안 될 거야. 걱정 마시고.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비가 왔잖아요. 범국민 대회를 했었거든요. 공연도 있었고 했었는데 정가악회라는 팀이 나와서 연주도 하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나라 국악기 가야금, 아쟁, 거문고 이런 타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거예요. 리허설은 이제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에 이제 비가 오니까 오후에 비가 와서 일단 천막을 치고 나서 이제 시작 직전에 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천막을 친 거를 또 걷었어요. 범국민 대회 하고 있는데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저 가야금 어떡해. 진짜 악기가 다행히 조금 떨어지다 말았어. 그리고 행사 다 마친 후에 비 많이 왔지. 그날 토요일날 비 많이 왔는데 기적 같은 일이 또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얘기도 했고 그 아쟁 국악 연주잖아요.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떻게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나는 옆에서 저거를 데리고 나와야 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저분들 그 유족분들 다 앉아있고 앞에는 몇 명이 죽었고 어머님이 울고 음악은 또 국악음악이니까 딩그등 딩그등 춤추고 있고 깽판을 치겠다는 그리고 거지. 내려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걸 저지하고 내려오게 하면은 그걸 핑계 삼아 그렇죠. 또 뒤집고 난리가 났었을 네, 거라고 시끄럽게 그 피눈물이 나시겠지만 네, 있었어요. 다행히 그분의 이제 친구분 되는 듯한 분이 끌어내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뒷모습을 봤는데 두 노인이 멀쩡한 거죠. 멀쩡하게 걸어가면서 얘기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뒷모습을 봤을 때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맨정신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4월이 되면 이 4.3과 4.16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고 늘 기억하고 늘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늘 갖고 있는데 제가 누군가 이 얘기를 하니까 4월 20날 장애인의 날이라고 저보고 그날도 좀 기억해줘. 풍주쌤의 감질타로 풍주쌤의 감질타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이트 오브 스워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트 오브 스워드예요? 나이트 기사죠? 스워드는 칼입니다. 그럼 일단 카드 이름만으로 우리는 칼을 가진 기사가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죠? 나이트 기사들을 볼 때는 기사들이 타고 있는 말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앞에서 봤던 나이트 오브 원즈의 말은 출발하려고 앞발을 들었었던 거고 나이트 오브 컵스의 말은 아주 우아하게 한 발 한 발 걷는다고 했었어요. 생각이 나실까요? 그럼 스워드의 말은 어떨까요? 백마예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어요. 멋지겠죠. 그런데 멋진 말에 또 치장을 했어요. 말 안장에는 변화무쌍한 공기를 나타내는 노란 나비와 빨간 새의 무늬가 있어요. 그리고 곱비도 공기를 나타내는 갈매기처럼 새 모양의 무늬가 있고요. 그럼 이 말을 탄 기사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사는 갑옷을 입었어요. 그 위에 서코트를 입었는데 정렬적인 빨간색 바탕에 회색으로 새의 무늬가 있어요. 투구의 장식도 빨간색 깃털이 있고요. 그리고 투구에 작게 노란 꽃 장식도 있어요. 지금 말을 타고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투구의 빨간 깃털과 빨간 망토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요. 말 역시 말 갈기가 바람에 날려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너무 급하게 나왔는지 말 곱비를 잡은 왼손에는 장갑을 꼈는데 칼을 잡은 오른손에는 장갑이 없어. 맨손이에요. 그 어떤 모습이냐면 돌격 앞으로 하는 것처럼 칼을 든 오른손은 앞으로 뻗었고요. 기사와 말은 한 몸이 되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백마라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나이트 오브 커브의 백마랑 느낌이 달라요. 커브의 말은 우아하고 고상하고 참한 느낌이었으면 스워드의 말은 한껏 꾸몄어요. 기사의 말들 중에 가장 화려하다 못해 요란해 보여요. 자, 카드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을까요? 그럼 MBTI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스워드 카리 기사는 MBTI에서 ESTP에 속해요. E, 엑스트로버전, 외향성이죠. S, 센싱, 감각적이에요. T, 씽킹, 사고적이고요. P, 퍼시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ESTP, 외향성 감각형이라고 해요. 이들은 승부욕이 강해서 수완 좋은 활동가라고 하고 흥행 기획가라고도 해요.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이기도 하죠. 센스형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생활을 즐기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T, 씽킹까지 있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자기 생각대로 뚫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리 기사는 대단히 현실적이고요. 공격 능력과 실행 능력도 같이 갖고 있어요. 실속도 있고요. 목표도 뚜렷해요. 비위도 좋아서 소셜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완 좋은 활동가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들은 찔러라도 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승부욕이 강해요. 그래서 이들은 폼생폼사, 팔방미인, 멋쟁이 이런 별명을 갖고 있지만 왈가닥, 얼렁뚱땅, 폭탄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하죠.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동 속에서 배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왜냐하면 아까 그림에서 한 손에는 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맨손으로 가열차게 달린다고 했잖아요. 센스형은 일단 부딪히고 보기 때문에 이거저거 재지 않고 달려요. 일단 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독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끈기, 인내, 의지를 더 키울 필요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나이트 오브 스워드는 용맹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들은 싸움보다 더 큰 명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떠신가요? 나이트 오브 스워드. ESTP 유형의 느낌이 오실까요? 안 오시나요? 오늘 풍주쌤의 감지타론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희동안 쌤이 유튜브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비학 투유를 치시면 연희동안 쌤의 타로 얘기, 수비학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감질나면 연희동안 쌤의 수비학 투유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비학 투유. 투유. 강원도 산불 성금 기부 아이유가 1억을 냈대요. 수지도 1억, 싸이 1억, 차인표 부부 1억, 백종원 부부 5천만 원, 정우성 5천만 원, 유재석 5천만 원, 남주혁 3천만 원, 송중기 3천만 원, 김희철 3천만 원, 정희루 2천만 원, 케이윌 2천만 원, 유병재 1천만 원, 송은이 1천만 원, 국회의원들 각각 20만 원씩. 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압된 적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세월호 때는 3일 있다가 외신 기자들조차도 이건 안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해산했잖아요. 확실히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고 있음을. 지금도 만약에 박근혜가 있었으면 달라졌을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0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아직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다섯 분 권재근님, 권혁규님, 남현철님, 박영인님, 양승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